변명 같아서 널 기다리는 게 부담주기 싫은데 자꾸만 붙잡게 돼. 내가 사랑할 사람 나를 바라봐 주길. 내 모습이 다르게 보여도 같은 마음이니까 너를 마주보기에 용기 나진 않지만 너를 사랑해줘 뒤돌아봐 줘요. 욕심 같아서 널 가지려는 게 감추려고 해봐도 자꾸만 그렇게 돼. 내가 기다린 사람 그게 바로 너이길. 혼자서는 애를 써보 내 마음을